가는 길 그대 울음소리로 바람이 불고 숱한 날을 견뎌온 고운 꿈 하나 눈물 속에 무지개로 무너져낸다 그대 남겨준 노래 몇 밤이나 내린 가슴을 채워줄까 그대 두고 가는 촛불 몇 밤이나 내 어둠을 밝혀줄까 내 영혼에 아득한 곳에서 그대 울리는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소나기에 씻기는 불잎처럼 그대의 흔적도 차츰 희미해져 가는데 이제 내 가난한 영혼의 문을 걸어 잠그고 긴 잠을 자야 하겠네 그대 돌아오는 날까지 남겨준 노래 몇 밤이나 내린 가슴을 채워줄까 그대 두고 가는 촛불 몇 밤이나 내린 가슴을 밝혀줄까 내 영혼에 그대 울리는 목소리 점점 작아지고 소나기에 씻긴 불잎처럼 그대의 흔적도 차츰 희미해져 가는데 허이하나 그대 떠난 이 추운 세월을 내 사람 내 고운 사람아 어느 날에 다시 만나보